네가게 버린 우리 사이 네가 왜 이제 나도 떠난다 하면 그런 난 용서해주겠니 네가 상처만 주는 나로 두고 너 없이 뭘 할 수 있을까 밤새대 내 이유도 너 없이 난 하기 싫어 눈물이 나 그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자리할 수 있는 거지 나밖에 없다던 네가 아닌 그녀 Talking.